낯선아 당신 생각 언제 낯선아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이 없으라 가지마 못 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울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못본 채 떠나버린 너 소리쳐 울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라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피할 길 없는 내 마음